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거리를 고민하는 아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시각과 올바른 가치관을 만들어 가기를 바라는 평범한 아이들의 평범한 아빠. 모래정과 함께하는 오아들의 강함입니다. 저희 오아들의 에피소드는 매주 월요일 날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주로 이제 팟캐스트와 유튜브 모두 이제 업데이트 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자료화면도 좀 같이 보여드리고 하기 위해서 유튜브 쪽을 보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든지 오아들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도 하나 만들어 놓았으니 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또 함께 공유하고 했으면 하는 좋은 이야기거리들이 있으면 카페 게시판에 등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아들의 주제는 이순신 장군입니다. 요즘 그 영화도 이제 많이 나오고 관심들이 많이 있죠. 사실 뭐 너무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히 이제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도 어느 정도 약간은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요즘 그 애들 사이에 아주 유명한 롤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 롤은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인데요. 이게 전설들의 리그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영웅들이 막 리그전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게임에는 약간 100여 명이 넘는 그런 영웅 캐릭터들이 나옵니다. 캐릭터들의 이제 능력들이 조금씩 틀린데, 누구는 이제 어떤 무기를 잘 쓰고, 누구는 뭐 마법이 더 세고, 뭐 그런 겁니다. 이제 애들이 양쪽에 5명씩 편을 짜가지고, 각각 자기에 맞는 적당한 영웅들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방어는 네가 하고, 공격은 내가 하고, 뭐 이렇게 이제 그 편을 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합동을 해가지고, 치고받고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근데 뭐 제가 이 게임을 설명하자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 사실 뭐 당연히 이제 이 게임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 100명의 영웅들의 그 특성들을 잘 알고 전략을 짜는 게 상당히 유리하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놀라웠던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아이가 이 100여 명의 각각의 영웅들의 특성을 모조리 외우고 있다는 사실이죠. 아이들이 있는 아버지 분들이라면 한번 애들한테만 물어보시면 제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뭐 분명히 금방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아이들한테 제가 이제 너 이순신 장군에서 아니 하고 물어봤더니 뭐 옛날에 외군을 물리치신 해군 장군 그 정도죠. 그래서 뭐 나라를 지키신 이런 뭐 영웅 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당히 이제 피상적인 거죠. 그런 게임 캐릭터에 나오는 영웅들의 디테일을 아는 것에 비하면 정말 어떤 면에서 약간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누구의 문제인지 어떻게 보면 우리 아버지들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나마 요즘 이제 영화도 나오고 그랬으니 저도 이제 공부 좀 할 겸 오늘의 주제를 이순신 장군님으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백전불패의 신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해군 제도, 한민족 역사상 최고의 영웅. 자, 이순신이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도 잘 알려져 있는 불세출의 장군입니다. 뭐 이건 뭐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적으로 엄청 유명하시죠. 뭐 영국 해군 사관학교 교재에도 나오시고 뭐 이런다고 보면 뭐 엄청 전 세계적으로도 되게 유명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한 역사학자가 아무리 뛰어난 위인도 깊게 파다보고 요리보고 조리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허점도 나오고 오점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 이순신 장군만큼은 아무리 이렇게 뒤집어 보고 해도 정말 흠잡을 곳이 없는 그런 위인이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뭐 사실 이렇게 이순신 장군처럼 우리 역사상 높은 평가를 받고 존경받으신 분은 아주 드물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자는 뭐 이게 뭐 애국심의 오바에서 나온 어떤 띄워주기가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는 분들도 계신데 실제로 그분의 삶을 쭉 이렇게 전부 들여다보면 그거는 뭐 분명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오아들에서 이제 그동안 뭔가 알려지지 않았던 뭐 새로운 사실, 뭐 숨겨진 뒷이야기 뭐 이런 걸 갖고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저 또한 그 이순신 장군을 매우 존경하고 있고 그분의 그 애석한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분의 일생을 한번 쭉 정리해보고자 할 뿐입니다. 더불어 우리 아이들도 그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보다 좀 정확히 그리고 이제 가슴 깊이 그렇게 좀 이해를 했으면 하는 바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 아, 이순신은 1545년,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47년 전에 태어나셨습니다. 자는 여해이시고 시호는 충무이십니다. 여기서 시호는 이제 돌아가신 뒤에 그 정해진 호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충무공, 충무공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거랑은 약간 틀리게 사실 이순신 장군은 서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그 종로구 세운상가 근처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그 청소년쯤 되었을 때 외갓집이 있는 아산으로 이사 가셔서 그래서 살게 되시는데 그 때문에 이제 지금 이순신의 그 사당인 그 현충사가 지금도 이제 아산에 남아 있는 것이죠. 그 이순신의 집안은 사실은 대대로 문신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순신의 직접 쓰신 임진왜란 7년의 기록인 난중일기만 보더라도 분명 이제 무장, 아주 오리지널 무장 스타일은 좀 아니죠. 그분이 또 몇 개, 여러 편의 시조도 쓰셨는데 상당한 수준의 한시를 쓰셨죠. 그런데 이 학자 집안에서 이순신의 아버지는 연일 벌어지는 그 당파 싸움과 이런 것들을 보시고 아예 관직에 나가시는 것 자체를 포기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낙향한 곳이 이순신의 외가가 있던 아산이었던 거죠. 사실 뭐 벼슬도 못하시고 그 집안이 이렇게 부유하거나 이랬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동안 그 궁궁한 시기를 보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순신이 결혼을 하시면서 상황이 좀 바뀌게 됩니다. 이순신의 장인은 당시 그 보성 군수였던 방진이라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제 이순신이 20살 때 이 양반의 무남동료 외동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순신의 장인인 방진은 그 무신 출신으로서 보성 군수를 역임하시고 뭐 나름 그 동네에서는 그 어느 정도 힘을 갖고 계신 그런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무남동료이다 보니까 하나밖에 없는 사위를 물심양면으로 아무래도 이제 지원을 많이 해 주셨겠죠. 이제 문과 출신의 그 이순신 집안이 이순신으로부터 이순신이 이제 무과로 전향한 것은 어찌 보면 이런 이제 장인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지 않았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그렇게 이순신은 그 처가의 도움으로 과거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순신의 중매를 당시 병조판서였던 이준경이 맡았다고 하는데 이준경이 이제 어떻게 이순신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준경과 방진이 동문이었다고 하니까 이제 방진이 이준경에게 괜찮은 청년 하나 소개시켜달라고 하고 뭐 거기까지는 자연스러운데 이때 왜 이순신을 떠올렸는지에 대해서는 뭐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나름 추측해 보건데 어렸을 때 이제 같은 동네에서 살았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청년 결벽한 아버지도 있고 뭐 이래서 뭐 그런 것도 이제 기억이 났을 수도 있겠죠. 뭐 그건 뭐 다른 얘기고 어찌됐든 그래서 이순신은 28세 처음 무과에 나가게 됩니다. 위인전에 뭐 많이 나오는 것처럼 그 무과에서 시험을 보다가 말해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집니다. 그래서 이제 버드나무를 일단 급하게 묶고 구멍을 내서 계속 시험을 보죠. 뭐 당연히 떨어지셨죠. 그래서 이제 결국 재수를 하시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다음 과거가 4년 뒤에 이제 비로소 열려가지고 32살 때 비로소 무관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서른이 넘어서 관직에 나간 이순신을 보고 야, 이거 좀 늦은 게 아닌가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뭐 그 당시 급제자 평균 나이가 대충 한 서른 초반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보면 대충 이제 평균 정도는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급제했을 당시에도 총 급제자 수가 한 29명 정도에 12등을 하셨다고 하니까 성적도 뭐 그리 나쁘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급제한 이순신은 함경도 국경수비대로 이제 발령이 납니다. 당시 이제 초급 장교로서 그 전방에 이제 일종의 그 수습기간 같은 것을 보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이순신은 사실은 이제 수군이 아닌 땅개로 경력을 이제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한 3년 정도의 기간을 거친 후에 나름 그 중앙직을 받게 됩니다. 다시 돌아온 거죠. 본부 쪽으로. 하지만 그 당신의 특유의 그 고지식함 때문에 그 당시에 횡행했던 그 인사 청탁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사 고발을 하게 되죠. 한편으로는 그 사건 때문에 나름 이 양반이 이제 대쫓죽 같은 양반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름이 좀 알려지게는 됩니다. 그러다가 좀 뜬금없이 갑자기 이제 전라도 고흥에 그 수군만으로 임명이 됩니다. 뭐 일종의 보면 중앙에서 약간 쫓겨나고 변방으로 쫓겨난 뭐 이런 케이스가 될 수도 있겠죠. 이따가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때 그 조선은 그 이때부터 어느 정도 일본과의 전쟁을 좀 예감하고 그 전쟁 준비를 나름 또 시작하려고 했었다는 뜻도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능력 있는 장군들을 자꾸 이제 발탁을 하기 시작하고 중요 요소에 이제 박으려고 하는 노력도 나름대로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거기 가서서도 워낙 그 특유의 고지식함 뭐 이런 것 때문에 항상 상관들의 그 미움을 받고 또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밀려갖고 다시 함경도의 그 변방으로 파견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죠. 이때 이순신의 나이가 42세였습니다. 이제 함경도로 파견된 이순신은 다시 이제 두만강 하류에 있던 녹둔도라는 곳을 이제 지키게 되는데 이때 그 여진족들이 이제 침입을 해가지고 크게 이제 박살이 납니다. 이 일로 그 당시 상관이었던 이일이라는 그 장군에게 처벌을 받아서 백의종군을 처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전적으로 이순신의 잘못이라고 볼 수도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이순신은 이제 그 전부터 병력이 워낙 열세인데다가 여진족들이 막 게릴라전으로 막 치고 들어오고 하니까 지원 요청을 많이 하게 됩니다. 계속 이제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근데 결국 이 고지식한 이순신이 달갑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일이라는 장군이 계속 이 요청을 묵살을 하게 됩니다. 이제 뭐 묵살을 했다기보다 뭐 신경 끄고 야 뭐 넌 떠들어라 뭐 이렇게 됐겠죠. 그러다가 이제 사건이 막상 터지고 되니까 그 책임을 현장 지휘관한테 이제 덤택을 씌우는 뭐 그런 겁니다. 하지만 뭐 그때나 지금이나 책임질 놈들은 꼭 그렇게 항상 희생양을 하나 찍어갖고 지들은 뻔뻔하고도 아주 굳건하게 본인들의 자신을 계속 지키고 그런 건 뭐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하긴 뭐 윗대가리가 이 정도 수준이었으니 임진왜란 초기에 그렇게 뭐 박살이 난 것도 어찌 보면 너무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뭐 당근 뭐 이 당시 그 이 이일이라는 사람은 조정에 이제 빽이 당연히 있었겠죠. 예. 이순신은 이제 백의종군을 하면서 그 다음에 보복전에서 이제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복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워낙 대쪽 같은 성격에 FM 성격은 또 FM에다가 뭐 이상한 애들 윗자리에 이제 뭐 다 해 먹고 있으니 얼마나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받으셨겠습니까? 군생활 짜증 나죠. 아 이건 뭐 승진이고 뭐고 그림이 잘 안 나오셨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뭐 물론 저도 그렇지만 그 정도 나이가 딱 이렇게 되면 대충 이제 아버지도 이해하게 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아 그래 그때 이제 우리 아버지도 그래서 이제 낙향을 하셨구나 뭐 이런 생각도 같이 들으셨을 것 같고 뭐 그런 이런저런 그 생각으로 그 이순신은 복직을 하자마자 일단 뭐 명예회복은 했으니까 바로 그냥 예편을 해버립니다. 뭐 때려치신 거죠. 네, 하지만 이제 이순신의 그 아주 절친이신 그 유성룡의 추천으로 2년 뒤에 다시 전라도 정읍의 현감으로 발령이 나게 됩니다. 정읍은 지금이야 일기 이제 읍이지만 당시 그 조선의 그 곡창지대였던 전라도의 어떤 나름 이제 중심이었던 만큼 뭐 그 당시에는 상당히 비중 있는 보직을 받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한 1년여에 걸쳐서 그야말로 이제 파격적인 인사발령을 막 이렇게 받아갖고 해군 제독에 해당하는 전라 좌수사에 임명이 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복직되고 한 이제 1년 만에 별까지 이렇게 쭉 파격적인 고속 승진을 한 거죠. 평상시에라면 좀 상상하기 힘든 그런 고속 승진이었지만 이는 아마도 그 정읍 현감으로 발령을 낼 때부터 이미 그 전라 좌수사를 염두에 둔 나름대로 어떤 그 예정된 인사였다고도 보여집니다. 이는 이제 이순신이 워낙 뛰어난 장군이시기도 하셨지만 그렇게 이제 무리한 승진을 통해서라도 이순신을 전라 좌수사로 임명했어야만 하는 나름의 어떤 급박한 상황이 있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때 이순신의 나이 47세. 결국 이순신이 전라 좌수사에 임명된 바로 그 다음에 임진왜란이 결국 터지게 됩니다. 1992년 일본이 드디어 쳐들어온 것입니다. 많이들 조선의 전쟁이 뭐 일어날 줄도 모르고 방심하고 있다가 기습적으로 쳐들어온 일본에 그래서 일본에 한 방에 훅 갔다고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사실은 이제 앞서 이순신의 어떤 그 고속 승진에서도 알 수도 있듯이 중앙 정부 또한 어느 정도는 전쟁이 임박했음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터지자마자 당했느냐? 이거는 뭐 일본의 어떤 침략의 규모를 과소평가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 당시에 그 조정의 정치적인 상황이 상당히 개판 5분 전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서로 어떤 권력을 갖겠다고 당파 싸움으로 막 당파 싸움에 완전히 개판이죠. 자주간 이런 역사적으로 큰 문제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터질 때마다 예외 없이 그 뒷단에 항상 있는 그런 집단이 있죠. 더불어 그 배경에는 조선조에서 최고로 후진 왕으로 순위를 다투기는 그런 선조가 또 있었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선조의 찌질함을 얘기하려면 사실은 그 근원,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분이 바로 또 세조이십니다. 세조는 이제 선조가 즉위하기 약 100여 년 전의 인물로서 조선조 7대 임금입니다. 경국대전을 편찬했고 나열인 단종의 즉위로 불안해지긴 뭐 조선의 왕권을 나름대로 견고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무너질 수도 있었던 그런 조선의 기틀을 공고히 한 나름대로 괜찮은 왕이라고 평가되어 있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엔 개구라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제가 보기엔 나름대로 잘 나가던 조선의 국운을 내리막길에 턴오버를 시킨 그런 뭐 원흉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전 제 생각이긴 하지만 이제 왕좌를 얻는 그 과정도 보면 아버지 세종으로부터 정통을 이어받은 자신의 큰형 문종과 또 그 문종의 장손이신 단종,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조카죠. 이 조카인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이제 뺏었었는데 이건 뭐 사실 그다지 뭐 특별한 어떤 명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단지 그냥 지가 왕이 되고 싶었던 거 그거 하나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도 이제 뭐 잘 나갔던 큰형인 문종이 있을 때는 음흉하게 이제 뭐 뒤에서 찍어져 있다가 어린 조카가 왕위를 오르자마자 눈이 이제 화가 다 뒤집혀가지고 그 옆에다 더불어서 이놈 저놈 막 부추기고 뭐 이렇게 됐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 사실은 완전 쿠데타죠.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 그 훌륭하신 우리의 세종대왕께서도 사실은 자식 관리만큼은 이거 뭐 또 다른 이야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세조 같은 아들이 나왔으니까 말이죠. 왕권 강화라는 측면도 보면 당대에서는 어떤 그 철권 통치로 왕권을 강화한 것처럼 보이시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기 이제 신복들을 이제 키워주는 바람에 태종 이후에 완전히 사라졌던 그 어떤 독보적과 같은 공신감은 이런 게 이제 다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훈구파라고 불려지는 조선 역사 내내 마치 그 암덩어리와 같은 존재가 된 어떤 그런 권신 그룹 이런 그룹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죠. 게다가 이제 나름 군사력에 관심이 되게 많았던 세종 그리고 이제 문종까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왔던 화포술의 어떤 발전도 이 멈춰버리게 된 게 바로 이 세조 때부터입니다. 뭐 이 양반이 수양대군 시절부터 한량처럼 이제 돌아다니면서 사냥하고 애들 끌고 다니면서 동네 양아치들 끌고 다니면서 사냥하고 그리고 자기 뭐 활쏘기 좋아하니까 군대의 주력 병종을 이제 활 위주로 재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병전의 능력 또한 현저하게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사실상 조선의 군사력은 세조 이후부터 한 100여 년 동안 정체했다고 보는 것이 시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해전에서 사용하셨던 천자, 현자, 황자 이런 총통들은 모두 고려말 또는 그 조선 초기에 개발이 되어서 세종과 문종 때까지 계속 이제 개량을 했던 것들입니다. 제가 이제 사실 예전에 그 임진왜란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통 이해가지 않았던 부분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고려말 최문선에 의해서 화약 무기가 우리나라에 이제 최초로 개발이 되는데 그 이후 한 200여 년 동안 넘는 기간 동안 도대체 이 손재주 좋기로 유명한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 민족이 왜 일본의 그 조총 같은 그 조총보다도 더 뛰어난 개인화기를 만들어내지 못했냐 하는 거죠. 그건 바로 권신들의 사병이 강력해지는 것을 두려워한 이 뒤가 구린 왕들이 그런 그 개인화기의 발전을 가로막은 그런 이유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시작이 바로 세조였던 거고요. 아무튼 간에 이 세조 이후에 조선조 한 100여 년의 역사는 이제 무려 한 8명의 임금을 이제 갈아치우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그 당시의 정치판은 완전 이제 세도 정치, 뭐 정쟁, 점점적 개판으로 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뭐 조선시대 최대의 폭군이었던 연산군도 이때 분이시고 섭정으로 유명하신 문정왕후, 그리고 이제 윤원영 일파, 정난정, 뭐 이런 분들, 게다가 이제 세도 정치로 아주 최고의 한 명의 이 양반들 세조 쿠데타의 핵심 인물이죠. 이 양반들이 다 사실은 그때의 인물들입니다. 이런 이제 외척의 세도 정치에 얼마나 학을 떼었던지 후계를 남기지 않고 어린 나이에 돌아가신 명종의 뒤를 임금을 찾게 되었을 때 어떤 이제 외척의 간섭이나 뭐 이런 것들도 줄이고자 어머니가 없는 후보들을 왕족 중에서 이제 고른 거죠. 그래서 선택된 분이 바로 선조였던 것입니다. 정말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이 선조는 조선 최초의 후궁의 몸에서 태어난 즉 이제 서자로 태어나서 왕위에 오른 첫 번째 왕이 됩니다. 이 반계 출신이라는 자신의 배경 때문에 선조는 왕위에 있는 내내 늘 그 자신의 어떤 정통성에 대해서 엄청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조는 즉위하자마자 즉위 초부터 자신의 어떤 왕권을 확립하는데 모든 정신을 쏟아붓게 됩니다. 그 때문에 이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사색당파입니다. 신하들은 이제 여러 그룹으로 나눠서 어느 때는 이제 부추기고 어떤 때는 좀 갈구고 뭐 이렇게 이제 균형을 잡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쪽도 큰 힘을 이제 갖지 못하게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왕권을 강화하는 그런 정책을 쓴 것입니다. 실제로 뭐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문제는 여기서 그 와중에 수많은 인재들이 이런 이제 모함 뭐 이런 것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결국은 이제 초래하게 됩니다. 사실 그 선조 때 인물을 보면 훌륭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이율곡, 이희, 이황, 뭐 유성룡, 이덕형, 이항복 뭐 이런 뛰어난 문신들이 포진하고 있었고 또 이제 군사적으로는 이제 권율장군, 뭐 정기룡 뭐 이런 장수들과 결정적으로 이순신 장군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찌질한 선조가 임진왜란을 버텨낸 것도 이렇게 이제 뛰어난 신하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이제 신하들의 이런 힘이 커지는 것을 엄청나게 경계한 이 선조의 딴지는 전쟁 도중에도 계속 되었는데 그 때문에 오히려 전쟁이 점점 더 길어지지 늘어지고 이러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심지어 이순신까지도 숙청을 하면서 조선을 그대로 일본에게 바칠 뻔한 적도 있었으니까 말이죠. 임진왜란 승리의 한 원동력으로 전국에 일어난 뭐 의병을 꼽기도 하는데요. 의병, 승병 많이 있었죠. 선조는 이때 의기만으로 일어났던 의병의 의병장들을 죄다 역모로 몰아서 죽여버리기도 합니다. 뭐 곽재우 뭐 이런 분들이죠. 아, 이 선조의 이 띨빵함은 그 자기 자식이었던 광해군까지도 계속 이어져서 결국 인조 반정의 빌미까지도 마련해놓고 죽어버립니다. 이 때문에 일어났던 인조 반정으로 사실은 조선 최악의 임금 인조를 왕위에 올려놨으니까 말이죠. 세조로부터 시작된 이 조선의 내리막길 역사에서 최악의 정치 군단을 탄생시키는 그야말로 화룡 점정 같은 인물이 바로 이 선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다고 완전히 이제 멍청하다라고 볼 수만은 없는 것이 신하들을 이제 주락벼락하면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킨 걸 보면 사실은 매우 똑똑한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정적으로 그 전쟁 전에 이순신을 전라 좌수사로 임명한 것도 뭐 사실은 뭐 그걸 스마트한 초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다만 그 똑똑한 머리를 어떻게든 자기 어떤 권력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게 그게 이제 흠이라면 흠이게 되는 거죠. 이게 뭐 인간성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치관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이제 옆길을 샜는데요. 일본의 침략은 그 전부터 계속해서 조짐이 있었습니다. 그 임진왜란 발발 37년 전에 왜구가 이제 전라도에 대규모로 침입한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선조 이전의 명종 때였는데 이게 이제 을묘 외변입니다. 이때 그 왜구들을 몰아내는데 아주 개고생을 합니다. 이때 긴장한 조선은 수군도 이제 강화를 하게 되고 그 유명한 이제 판옥선을 또 이제 정식 군선으로 채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그런 총통에 대한 연구도 이제 다시 재개가 되어서 임진왜란 당시에는 개인화기였던 승자총통 같은 것도 이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나마 이 때문에 임진왜란에서 일본과 우리가 어찌어찌 한번 붙어볼 수 있었던 그런 그 준비가 된 거죠. 잠시 사설이 길어졌는데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순신의 행적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신은 1591년 2월에 전라 좌수사로 임명이 됩니다. 이때 임진왜란이 일어나기까지는 1년 2개월 정도가 남았을 뿐입니다. 이순신은 그때부터 바로 전쟁 준비에 들어갑니다. 감이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전에 어떤 고속 승진 과정에서 조종으로부터 어느 정도 뭐 언지를 받으셨을 수도 있고요. 이때 준비를 통해서 휘하야 25척의 판옥선을 거느리게 됩니다. 그 유명한 거북선도 사실은 이 시기에 건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뭐 1년 동안 사실은 뭐 엄청나게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난중 일기를 보면 이순신은 그 당시 몸이 아주 불편했다고 합니다. 이제 불면, 소화불량, 뭐 몸살 심하게 앓았다고 하는데 이건 아마도 이제 그런 그 전쟁을 준비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로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 적군을 생각을 하면서 준비하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몸이 불편하지 않았나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전쟁은 이제 당장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준비는 이제 계속 더디고 때문에 당시 이제 부하들을 엄청 닥달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불안했던 거죠. 이제 또 그런 이제 불안과 초조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이제 오니까 몸도 마음도 무지하게 이제 편치 않은 그런 상황이셨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 모두 이제 난중일기가 임진왜란 당시에 그 이순신 장군이 직접 이제 작성한 것이라고들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난중일기는 이순신 사후 약 200년이 지난 정조 때 이르러서 편찬된 이충무공 전서에 등록된 것을 주로 인용을 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우리가 다큐멘터리나 영상 자료를 보면 거기에 나오는 것들인데요. 이제 자료를 보면 되게 이제 반듯반듯하게 이렇게 글씨로 쓰여져 있죠. 이건 사실은 사실 학자들이 정성 들여서 이렇게 옮겨 적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군중에서 이게 지금 뭐 여의치도 않은데 이걸 뭐 반듯반듯 절대 쓰실 수 없었겠죠. 이거 다 그냥 착착착 뭐 대충 쓰고 일기라는 것이 뭐 누구 보여주려고 한 것도 아니고 글씨도 그냥 대충대충 쓰셨을 겁니다. 때문에 어떤 이 이순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보여주는 문구는 사실은 이 친필 난중일기를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충무공 전서에 기록된 난중일기는 어떤 개인적인 가족사라든가 일상적인 대화 이런 게 이제 많이 삭제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순신의 영웅적인 면모를 띄워주어야 되다 보니까 뭐 인간적인 거나 뭐 감성적인 거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누락되어 있었던 거죠. 때문에 그런데 이순신의 그 인간적인 면모 이런 것들을 엿보려면 친필 일기를 참고해야만 할것 같습니다. 이제 막상 이야기를 준비하다 보니까 내용이 자꾸 너무 길어져가지고 한편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상당히 있어서 제가 이제 아시다시피 뭐 관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뒤에 뭐 칠판에다 뭐 쓰는 것도 아니고 중구장창 저 혼자 떠들다 보니까 뭐 들으시는 분들도 약간은 이제 지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는 어찌됐든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까지의 어떤 역사적 배경 정도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여기서 이제 잠깐 끊고 저도 이제 화장실도 좀 갔다 오고 카메라도 좀 식히고 그래서 이제 다음 편에 임진왜란이 일어난 바로 그 시점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하들의 강함이었습니다.